조선노동당 창건 71세 즈음에서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디아, 페루, 남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도서, 사진, 우표 및 미술 전람회가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전람회장들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천출위인들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들과 당의 영도 따라 백성 떨치는 우리 조국의 모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 우표들, 우리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람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